임산부 채식해도 괜찮을까요?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임신 전 또는 임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단백질 먹어야 되잖아. 고기 안 먹으면 애기한테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극복 아니면 어떻게 대체하면 될까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야 할 것 같아요. 임신 왜냐하면 나는 굳건했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불안해지잖아요, 사람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임신하려는 사람 또는 임신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박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단백질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영양학적으로도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한 가지만 모자라도 기능을 잘 못해요. 그 전체 기능을. 그렇기 때문에 딱 짝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쌀 속에는 딱 한 가지가 부족해요. 메치오닌이라는 그 성분이 부족하고 또 콩 속에도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또 부족해요. 그러면 밥에다가 현미밥에다가 콩만 딱 넣으면 100% 필수 아미노산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 결핍증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냥 하얀 쌀밥만 먹고 또 그냥 현미도 콩 안 먹고 그렇게 먹을 때 단백질 결핍이 오는 거지 콩 잡곡밥을 먹을 경우에는 절대 단백질 결핍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생각할 때는 이종단백이에요. 이종단백. 그래서 그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경우엔 몸 안에서 독성 성분이 나와요. 물론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라 할지라도 필요량이 하루에 7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처럼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 어느 정도만 딱 충족이 되면 우리 몸 안에 필요한 모든 대사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백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참 성장기 어린이들이 70g이고요. 임신부도 그 이상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 1인분이 200g이거든요. 200g을 먹으면 우리 필요량이 거의 3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3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이 소화돼서 에너지로 만들면서 나올 때 그 나오는 부산물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있는데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질소가 안 생겨요. 오로지 단백질만 질소가 생겨요. 그 얘네들이 뭐죠?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요산이라든지 이런 몸 안에서 막 온몸을 막 쑤시게 만들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물질들이 이 단백질 부산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단백질을 이렇게 굳이 많이 먹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 인식 속에 잘 먹어야 된다 그런 막 고기를 먹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몸 안에서 독소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 얘기하니까요. 네. 어릴 때요. 우리 형제들이 고기를 먹고 방귀 끼면 냄새 심했거든요.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그게 그거네요. 결론은 암모니아가 방귀 냄새 나고 심한 배변 냄새 나는 거. 예, 아, 이 얘기를 엄청나죠. 네, 해주시네요. 임산부 이러면 철분 칼슘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런 거 반드시 약을 보충해 줘야 된다. 특히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는 엽산 이런 건 적극 권장해 주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먹는 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임신부들이 태아에게 많은 혈액을 주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 철분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검사하거나 그럴 때 반드시 헤모글로빈 검사에서 막 빈혈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철분제를 처방을 하고 또 붉은색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철분이라는 것은요. 올리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만약에 어지러워요. 그 철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오늘 가갖고 비트 한쪽만 먹어도 금방 올라가요. 비트 한쪽이요? 네. 네. 그리고 뭐 포도 한 송이. 그날 저녁에 뭐 식사하기 전에 포도 한 송이 먹었다. 그럼 철분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빨간색, 붉은색 고기만을 먹어야지 헤모글로빈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붉은색 고기를 먹으면 헤모글로빈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붉은색 고기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과잉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네. 70g 어떤 일정량만 있어도 조건만 네. 있어도 몸을 네. 유지하고 에너지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넘쳐나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철분이 보통 하루에 400mg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 작은 양을 이런 그 약간 붉은색 나는 야채와 과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철분이. 그리고 또 때로는 녹황색 야채 속에도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뭐 깻잎이라든지 뭐 고추잎 이런 데는 칼슘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케일 같은 거 그냥 녹즙 짜서 딱 먹으면 녹즙이라기보다 그냥 유기농 케일 이렇게 막 자그자그 씹어서 먹잖아요. 우유 한 컵에 있는 거하고 케일 속에 있는 칼슘의 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은 오히려 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인 대사에 거의 다 쓰여지고 오히려 모자라서 뼈에서 칼슘을 끌어가요. 우유를 마셔서 칼슘을 보충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이 부족해져요. 이게 성분을 따지면 많이 들어있지만 인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상쇄돼 버린다고요. 근데 야채 속에 있는 칼슘들은 몸속에 들어가서 돌도 안 만들고 그 다음에 대사작용에 완전히 막 100% 이용이 되고 굉장히 좋은 칼슘 성분들이 많고요. 특별히 철분도요. 조금 많아도 이 야채 속에 있는 철분들이 배설이 돼요. 근데 고기 속에 있는 철분들은 그냥 철분을 그냥 확확 높여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여성들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1에서 13이 정상인데 고기를 막 먹고 나면 14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거는 잘 안 떨어져요. 떨어뜨리려고 해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헤모글로빈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얼굴이 낯술처럼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벌겋게. 네, 많이 봤어요. 네, 네 많이 봤어요, 박사님. 네, 그러면서 열이 그냥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뇌졸중을 확률도 높고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모글로빈을 너무 높이는 거는 오히려 안 좋다 이거죠. 그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는데 또 한 몫을 하는 엽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엽산은요 브로콜리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라든지 이런 거에 매일 들어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헤모글로빈이 좀 낮고 빈혈이 있다 그러면 매일 생으로 깨끗이 씻어서 미국 사람들 다 생으로 매일 먹어요. 뭐 어린 시금치 이런 것들 날로 이렇게 먹으면 전혀 빈혈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빈혈이 와도 헤모글로빈은 금방금방 충족되기 때문에 포도 유기농 네. 포도 한 송이 먹으면 네. 바로 철분이 바방 해서 네. 어지럽지 않게 된다. 네. 포도를 먹을 때 네. 포도는 금방 흡수 소화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먹지 말고 식전에 먹어요. 식전에 포도당이죠. 포도는요. 네. 네. 식전에 딱 먹으면 금방 흡수되니까. 근데 밥 먹고 나서 포도 먹으면 오히려 또 술 돼, 술. 예, 포도는 빨리 흡수돼야 되는데 밥 소화되는 거 기다리다 보면 그게 흡수가 늦어지면서 안에서 막 술 성분을 변하기 때문에. 아, 발효가 네. 바로 돼 있는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철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임산부들. 그리고 특히나 빈혈이 있는 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비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박사님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씩 한쪽씩 두쪽씩. 네,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칼슘, 철분, 엽산 이거에 아주 중점적인 거는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많은 양이 필요치 않고 아주 소량으로 우리 몸에 있는 걸 다 만들,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그런 양, 그러니까 뭐 비트가 됐든 포도가 됐든 그런 것들도 엄청난 양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평소에 조금씩 먹듯이 먹으면 충분히 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면은 우리 임산부들은 채소, 특히 껍질이 있는 채소 그리고 붉은 빛이 나는 비트와 같은 것들을 상에서 생으로 조금 매번 조금씩 조금씩 생으로 먹는 게 좀 필요함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 임신을 하기 전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임신을 하고 있다면 함께하는 남편도 그렇지만 시댁도 있고 친정도 있고 또 주위에 건강을 생각하고 아이랑 임산부를 생각해서 계속 그래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좀 좋을까요? 이 음식을 막 골라서 먹다 보면 주위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많이 집중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당분간에 그런 거를 내가 극복하고 임신을 성공적으로 하고 성공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 극복한 것이 별로 힘이 안 든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면으로 이제 주위의 분들은 모르시니까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내가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회에 고기가 얼마나 요새 고기가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옛날의 그 고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고기 그 소들이 지방이 너무 많고 그 동물성 지방은 이 엄마들이 딱 먹으면 임신성 고혈압의 주원인이에요. 주원인. 그 지방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녹질 않아요. 대개 고기 요리를 하다 보면 프라이팬이 이렇게 따끈따끈해야지 녹지 따뜻할 때는 안 녹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녹은 게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다 이렇게 엉겨 붙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 임신 중에 혈류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해서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아기한테로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혈류가 빨리빨리 안 돌다 보면 어딘가가 막혀서 고혈압이 오고 또 이 어마어마한 항생제를 먹어요. 소들이. 돼지고 뭐 닭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항생제가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기한테 가겠네요. 다 아기한테 가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프기는 또 엄청 아픈데 약을 써도 안 들어요 이미. 걔도 이미 내성이 생긴 거예요. 아 항생제가 네. 아이한테 가서 아기한테 가서요? 네. 이미 다 가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소들이 사육 장소가 너무 좁고 닭들도 막 낮에 불 켜놓고 그 막 위생 상태부터 시작해서 이게 옛날에는 다 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풀 뜯어먹고 이러면서 크던 소들인데 이 갇혀있던 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나오고 이 소들을 잡을 때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근육에다 다 뿜고 죽기 때문에 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호르몬들이 엄마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애기로 가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ADHD, 그 다음에 막 애가 막 그 뭐죠? 이 정신적인 문제 그거 이런 것들 장애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막 올 수 있어요. 그 옛날의 고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위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오히려 내가 교육자가 되는 거죠. 임산부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주위 분들에게 설명도 좀 하고 나 자신도 그럼으로 인해서 좀 다독여 가면서 두려움이나 극복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산부 채식해도 괜찮을까요?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